HUBS. "날 하늘에서 날더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어리광. 오늘의 날씨, 드디어 꽈잠바를 다시 꺼낼 때가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날 휴일까지 끝나고 이제 정말 중간고사 공부에 몰두할 때가 됐죠. 조금 더 여유를 부리고 싶어도 물러날 데가 없네요. 이번 휴일을 가족과 보내면서 엄마께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을까? 라며 온갖 어리광을 다 부리고 왔는데요.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으이그, 언제 닿길래? 그 말에 웃으면서 나 다 컸는데? 라고 외치긴 했지만 어쩐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 타이틀을 벗어난 지 벌써 N년 차임에도 어른이라는 수식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실수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휩쓸리는 애 같달까요? 어릴 땐 대학생 언니들이 엄청난 어른 같았는데 제가 직접 그 나이가 돼보니 전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더 어른답게 꾸려가고 계신가요? 시어의 Yours. 어릴 때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작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인데요. 초등학생 시절 이 게임이 제게 줬던 인상은 낚시도 하고 화석도 캐고 집 인테리어도 하는 등 참 즐길 게 많은 게임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출가하고 난 후에 다시 꺼내본 동물의 숲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게임은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주인공의 홀로서기를 돕는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막 가족들에게서 독립해 새 삶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인 거예요. 이 마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예금도 하고 집 대출금을 갚아 더 넓은 집으로 시공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해 바운더리를 꾸리고 또 몇 마리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하면서 이별도 겪는 현실과 닮아있는 게임 세계인 걸 커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백예린의 산책.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 달래꽃 잡초도 뽑고 해변가에 야자수도 심고 날짜를 여름으로 맞춰서 곤충도 잡으면서 동물의 숲속 삶을 아주 잘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집 앞 우편함에 반짝반짝 신호가 오고 있더라고요. 우편함이 꽉 찼다는 표시였어요. 무슨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나 들여다보니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린아, 과일을 먹으면 너가 생각나. 아삭아삭 맛있게 먹던 그 소리. 여름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에게 소원을 빌었단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추잠자리 여기여기 앉아라 내미는 손끝. 작은 너를 추억하는 가을날 오후. 감기 조심하렴. 엄마가. 모두 엄마가 홀로 독립한 딸인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귀여운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한껏 묻어나는 편지가 괜히 눈물나게 하더라고요. 말투가 꼭 우리 엄마 같아서 너무너무 찡해지는 거 있죠? 우효의 청춘. 사랑해주는 가족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독립이란 건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른 흉내내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면서요. 그런데 한 다큐멘터리 클립을 보고 조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킨집에 70이 넘는 할아버지가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사러 오셔서 제작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4살인 딸에게 줄 통닭을 포장하러 왔는데 당신 눈엔 아직 아기 같다고요. 그쵸. 밖에서는 의젓하게 굴다가도 엄마 아빠 앞에만 가면 어린애가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어른이 돼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른 그 무시라고. 자, 그럼 날저기 이만 덮을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하지민 쌤. 에잇 UBS